HUBS Hit me up I'll come and get you at the train station Head down the 405 2 o'clock Turn on the Ecolite down at your grandparents Apartment cars are high And baby tonight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의 빛을 밝히는 아나운서 허브스 에코라이터 성재훈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추워졌죠? 이제는 두툼한 외투에 핫팩은 필수가 된 것 같아요. 붕어빵을 사 먹을 약간의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하는 거 아시죠? 겨울을 즐기며 우리 함께 환경의 불을 켜봅시다. 어글리어스의 소식을 담은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 역시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기업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ESG 경영 사례는 바로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로아스 기업, 바로 풀무원입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코로나 이후 고조된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 경영에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ESG 경영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Turn on the Ecolite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에 발맞춰 환경을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환경의 불을 함께 밝혀봅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Turn on the Ecolite. Like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친근한 기업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마트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풀무원인데요. 풀무원은 창립 초기부터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로아스 기업을 기업 가치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로아스란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로 건강과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각하며 사는 생활 양식을 뜻합니다. 풀무원은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풀무원의 로아스 기업 가치는 포장 부문에서 잘 나타납니다. 풀무원의 환경을 생각한 포장 원칙은 크게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포장재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둘째, 재활용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포장을 적용하며 셋째, 화학 물질이 없는 포장재를 사용하고 넷째, 과대 포장을 없애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처리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재활용률도 낮아 환경오염의 주범인데요. 풀무원은 무라벨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라벨 제작에 사용되는 비닐 사용량을 줄이며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또한 무라벨 제품은 라벨을 따로 제거하는 번거로움까지 줄였습니다. 풀무원은 2021년 샘물 생산량의 50%를 무라벨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출고량 기준 비닐 사용량을 총 55톤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뚜껑의 무게를 줄이고 사탕수수를 발효시켜 추출한 원료를 포함하여 만든 용기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플라스틱 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턴온더 에코라이터 마스터 김수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환경 꿀팁은 바로 우산 재활용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장나거나 구멍이나 못쓰게 된 우산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길거리에 있는 전봇대 아래 혹은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진 않나요? 우산은 우산대와 우산천 모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위나 칼을 이용해 우산천 혹은 비닐과 우산대를 분리합니다. 우산대에 매듭지어져 있는 실과 우산 헤드의 접합 부분을 잘라내면 비교적 쉽게 분리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리를 다 했다면 우산대는 캘류로 분리 배출을 하고 우산천은 일반 쓰레기로, 비닐 우산의 비닐은 비닐류로 배출하면 됩니다.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된 우산 손잡이 부분은 분리가 가능할 경우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을 하고 만약 분리가 어려울 경우 우산대와 함께 캘류로 배출해주세요. 우산은 다양한 재질이 복합된 물건이라 분리배출을 하기 까다롭고 번거롭지만 분리배출을 할 경우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린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립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의 번거로움만 감수한다면 우리는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분리배출을 습관화하여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풀무원은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풀무원은 1996년부터 임직원의 정기적인 모금 활동으로 마련된 기금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또한 2000년대 초반에는 아름다운 재단의 사회공익기금을 기부해 소외계층,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문화 나눔, 생태 여행, 하늘 정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이웃사랑과 생명 존중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풀무원 재단은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식습관, 생활습관, 친환경 습관 이 3대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동물복지 교육을 신설하며 동물복지 개념을 육식 식습관 개선 관점으로 접근해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강과 지구 환경을 생각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를 식습관 개념으로 접근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바른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며 로아스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로도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지만 올바른 먹거리 선택으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위해 느리더라도 꾸준히 환경을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에코라이터가 됩시다. 알고 보면 달리 보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의 발걸음. 이번 주 환경보호를 위한 불은 풀무원과 함께 켰습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환경보호를 위한 불켜기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Turn on the Eco-Light. 다음 주에도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를 위한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수연, 기술의 천지인, 저는 허브스 에코라이터 성재훈이었습니다. HUBS